슬픔을 잊을 수 없구나. 돌아오라 그대가 그리워서. 오늘도 쓸쓸히 추억을 더듬고 있네. 그대가 나를 잊었다 하면 내 모든 슬픔 어이해 돌아오라. 외로운 내 곁으로 지나간 사랑의 그림자를 밟으며. 돌아오라 그대가 그리워서. 오늘도 쓸쓸히 추억을 더듬고 있네. 그대가 내 모든 슬픔 어이해 돌아오라. 외로운 내 곁으로 지나간 사랑의 그림자를 밟으며.